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뉴스에의하면 시민사백의 원로들이 5일 소리소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 배치 결정 초래, 남북관계 회복 등 남조선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. 한편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 장로회는 5일 서울의 괴뢰정부 총사업 남북경제협력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롱성장에서 평화통일기도회를 가지고 북남사회의 협력 재개를 요구했습니다.